이 시간에는 우리 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꽃놀이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청진포 뱃놀이. 당신 동굴에 당신 누구도 당신 나도 당신 뛰는 거기 숨은 거기 애로가 모두 다 잡았잖아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대홍단 삼천리 No! 한평생 갚으신 풍년벌 그 뜻을 우리 장군님 엎이우신 대홍단 충성도 이상으로 우리 민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를 보내드렸습니다.